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복이랍니다. 복.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한 달 후가 구정인데 2월 15일부터 됩니다. 그때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에 터질 것 같은 민족인데 막상 물어보면 복이 없대요. 또 복 좀 많이 받으셨어요? 물으면 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요, 이 성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의 기원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복된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뭐라 그래요? 무슨 음? 복음이죠. 복된 말씀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 good news.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나라에서 방송이나 언론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좋은 소식이란, 좋은 소식. 이게 성경이란 거죠. 성경은 복된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사실은 또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또 기복종교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전통적으로 종교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은 참 구복입니다. 구복.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비나이다. 사실은 구체적인 복을 줄 만한 대상을 규정해 놓지 못하고 아무 신에게나 아무에게나 복 주세요 비나이다 하는 거죠. 샤머니즘. 그래서 그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응원하시고,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대로 보면 우린 참 복된 존재들이에요.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자하면 자녀도 부자예요. 그죠? 아버지가 재벌이면 그 자녀도 재벌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복을 우리한테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요.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맞아. 나는 참 복된 존재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아버지는 것을 나에게 무한히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아버지를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존재. 이 삼국지에 보면요, 장비 알죠? 장비. 성질급한 장비가 조조 군사들에게 쫓겨다가 이제 막 숲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비와 조조의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유머가. 유비가 장비를 보내가지고 영화 공유하려고 예매 좀 해오라 그래서 예매. 그런데 장비가 안 와.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봤더니 여왕을 다 때려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가서 막 말렸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영화표를 예매해오라고 하는데 왜 영화관 때려 부시느냐 했더니 장비가 화를 막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놈의 영화관이 조조만 할인해 준대요. 어쨌든 이 장비하고 조조하고 싸우다가 이 장비의 군사가 숲을 속으로 들어가. 조조가 깨가 많잖아요. 그러니 됐다. 전 다 죽었다. 왜? 불질러. 하공. 하공법. 말은 숲불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불질름 다 안에서 죽잖아요. 태어나는 거 지키고 있다가 죽는데 다 죽었다 하고 이제 화공법을 쓰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소나기가 조조가 군사를 퇴각시키면서 하는 말이 지자 막여 복자다. 보세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복 있는 사람만 못하다. 이해되죠, 여러분? 천하의 조조도 복 있는 사람에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꾀를 써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복된 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에 관해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을 꼭 우리가 외워둬야 될 거예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었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이스라엘의 조상, 복의 근원. 그럼 그 조상이면 우리는 후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거죠. 혈통적으로 우리 복을 받는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정하시면 옆 사람에게 참 복이 복 많이 받으셨네요 한번 해봐요. 말해놓고 안 믿는 것 같아. 얼굴이 다 아까보다 달라졌어. 다 달라졌어. 복 있는 얼굴들이 다 되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야 너는 참 내가 많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참 복이 많도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넌 복이 많다. 넌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분당신성계 오늘 1월 며칠이에요? 14일 예배 주일 예배드린 너희들은 참 복이 있도다. 복을 받을지어다. 복의 근원 될지어다. 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 자, 손을 들어서 나한테 나는 복의 근원이다. 다시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예. 복의 근원 좋죠.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뭐야? 나라부터 복이 시작된다. 복이 시작. 나라부터 복이 시작돼야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일이에요. 그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믿은 복을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이게 복의 근원이야 그게.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억울해 너무. 후회해야 돼. 진짜 예수님 믿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시고 가는 분의 장례식과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의 장례식 가보니까 벌 틀리더라고. 틀려요. 분위기도 틀리고 영적인 분위기도 틀리고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 마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올 금년도에는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어져서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실 주님이 축원합니다. 복의 시작이 우리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에 대해서 복이 끝이 난 사람이 있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내려왔던 복도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끝나는 것보다 여러분 복이 시작되어져요. 누굴 찾아오는 게? 쪽지를 주세요. 여기 우리 쪽지 주면 딱 뜨잖아 여기. 그럼 못해 울까 안 되나? 어? 전사님 얼마나 또 미안하시겠어 나가시면서.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자 목회자였습니다. 이분 보세요. 이분이요 복의 근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5대에 걸친 후손들을 조사해보니까 모두가 896명이에요. 부통령이 한 명이 나오고 거기서 상원의원이 4명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오고 교수가 65명 나오고 의사가 60명 나오고 목회자가 100명이 나오고 군대의 장교가 75명이 나오고 저술가가 85명이 나오고 변호사와 판사 법조인이 130명이 나오고 고위직 공무원이 80명. 어디 갔어? 이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후손들. 복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런 거 도전하는 거죠.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졌어요.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5대 금방 가요. 3대는 기본적이에요. 3대는 기본이에요. 3대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4대도 살아. 4대도 사모님 5대는 되나 안 되나? 안 돼 잘? 얘기해봐요. 그럼 잘 알잖아. 4대까지 되죠? 4대는 충분해. 4대까지 볼 수 있어요. 우리 4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로 인해서 이리 자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 아브라함 천대 만대까지 되고 있잖아 지금 약속대로. 할렐루야. 4대 5대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갈수록 더 잘 되더라. 내려갈수록 더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올해부터 나부터 시작해야 돼. 무조건 이거는 이런 악물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내게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말고 뭘로 받으라고요? 약속으로 받아야지. 계명으로 명령으로 받으니까 지키려고 죽겠잖아. 지키려고 율법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 지켜지지 않잖아.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나 다 지킨 내게 영생 주셔야죠. 나는 그럼 너 다 지켰느냐? 계명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아니야. 내가 볼 때 한 가지 더 부족해. 너 돈은 많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죽어와. 그거 못하겠습니다. 못 지킨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라도 약속으로 받아.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고 네가 그렇게 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은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우리가 믿어지게요. 믿어지면은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 약속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유업으로 받았다. 약속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실천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 약속이 되어지니까. 약속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1.1획이라도 틀림없이 믿으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이루어졌잖아요. 이 약속이란 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세계적으로 가장 여러분 지난주 봤지만 양적으로도 가장 많고 질적으로도 여러분 제일 잘 살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살게 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낳았잖아. 걔네들이 선택한 거 아니야? 아니잖아. 자녀는 왜 낳는다 그랬어? 자녀. 자녀를 왜 낳아요? 자녀가 왜 필요해요?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사랑 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이유 똑같다 그랬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뭐 하려고? 사랑 주려고. 복 주시려고. 내가 왜 이제 자녀를 왜 낳아요? 사랑, 내 사랑 주려고 낳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을 주려고 낳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잘 되지, 잘 되지.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 우리 역시도 반드시 잘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가 어떻게 됐느냐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해. 1절이 뭐냐면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하면 하나님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 이렇게 하라. 약속하면 약속이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기다리라. 이렇게 하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나서는 대신 이렇게 하라. 그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떠나요. 다시 첫 번째 두 가지가 필요해. 제일 먼저 뭐야? 첫 번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두 번째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이거 아브라함의 조건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걸로 받아들여야 돼. 나한테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럼 떠나는 게 뭐냐 말이야. 떠나는 게. 자, 간단하라 그랬잖아. 떠나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두 악습, 관습, 죄의식, 부정적인 생각들 떠나란 말이야. 아멘. 떠나지 않고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변화되지 않고는 안 돼. 바뀌어야 되나. 나는 혈액형이 이러니까, 나는 태어난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내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떠나! 거기서. 네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네가 불신앙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못했던 일들에서 네가 이때까지 잘못된 그런 악습과 관습과 성격과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너를 실패케 하고 이때까지 전진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나를 믿고 떠나라 이 말이에요. 변화하라. 부정적인 입장에 부정적인 생각 우울했던 관습 이런 것들이 다 떠나.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새해 됐으면 죽어도 이건 못해요 목사님. 그게 답답해요. 죽어도 못하는 일을 고쳐야 돼. 죽어도 새벽 예배 못 나와요. 나는 어떻게 된 게 죽어도 새벽 못 나와. 죽어도 난 전도 못하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못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고 권세를 다 주는데 너는 왜 그 일을 하지 않니? 지금 살고 있는 영역에서 영적인 에우리어에서 떠나라. 그게 복의 근원이 된 떠나라 하니까 무슨 교회를 떠나라 이런 줄 알고 저는 어디로 가요? 잘못된 습관이지.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아요. 나는 이거 죽어도 이거 갖고 갈 거야 하는 거. 변화시켜. 고쳐야 살아요. 고쳐야. 뭐 어저께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폐암 말기야. 그럼 폐암 말기 돼도 다리가 부러지더라고. 골절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깜짝 놀랐지. 다리 부러져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사다가 우두둑. 그러니까 가보니까 폐암. 딱 보니까 자녀 수명이 한 달도 안 돼. 그런데 이 수술을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어 안 했겠어. 장로님, 전설 장로님 했겠어 안 했겠어. 왜 했습니까? 좋습니다. 끝까지 해보면 좋습니다. 의사 판단 소견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환자의 존중권, 대소변 자기가 해결해 줘. 그리고 부러진 거 그대로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고치자. 그러다 그분이 또 성령 받으면 또 우리 교회로 또 혹시라도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고쳐주시지 어떻게 알아요? 또 살아보는 거죠. 한 달 남았어. 폐암으로 한 달이면 죽어야 돼. 다리가 부러졌어. 고치는 거야. 됐어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포기한 것들이 있어. 벌써 새에 대해서 벌써 포기했어. 작심 3일 벌써 됐어. 아, 나는 이건 안 돼. 여기서 고개 벌써 끄덕이고 있어. 박사, 아니야, 아니야. 또 해. 또 하는 거. 하다 안 될 때는 한 번 더 해라. 그게 신앙. 그게 복의 근원이. 해보는 게 아름답다. 고쳐야 아름답다. 성형외과 병원 내의 광고가 아니라 복음이 그렇다. 고쳐야 아름답다. 떠나라. 고쳐라. 바꿔라. 새로워져라. 달라지거라. 따라합시다. 나는 작년처럼 살지 않겠다. 아멘. 그거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요. 누가 보여주는 땅? 내가 보는 땅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이 땅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땅. 우리 육신에 보여주는 땅이 아니야. 내가 보여주는 땅. 누가 보여주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으로 봐서 가는 땅이 있어. 누가 그 땅을 갔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로스. 내 눈으로 보니까 어디가 좋은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갔어요. 내 눈으로 보기 좋은 땅을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절대 망해. 망해도 그냥 안 망해. 그건 아니야. 원 없이 망해버렸어. 쫄딱 망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회복이 안 되는 망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게 괜찮아요. 회복이 되기 때문에. 7번 넘어서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한번 자빠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쫄딱 망했어. 왜? 지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가고 있어. 참 소할 땅이 보기에 얼마나. 야, 옥토 저게 완전 옥토구나. 저기 보니까 저거는 가만히 사놓기만 해도 계속 오를 것이고 세상에 적어 가지고 제가 살게 되어지면 엄청난 부를 내게 획득하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엄청난 나를 신분 상승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땅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서 나중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떤 땅이 되어버렸어. 소돔과 고모라. 번창하고 번화하고 막 번성하고 지금 뭐 그런 게 그렇다고 다 좋은 게 내가 뭔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신앙과 매치를 시켜가면서 내가 그걸 해야지 투자를 하더라도 사업의 미래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지 로선 자기 눈만 의지하고 갔더니 안 되는 하나님 백성은 뭐냐 눈보다 뭐가 중요하냐 귀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요 눈보다 귀가 중요해 눈은 보면 이렇게 로처럼 내 눈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 봤어 오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음직 눈으로 보시고 헷갈린 거예요. 사단은 눈으로 미혹을 시켜요. 성도들을 동물로 표현하자면 뭘로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양. 양은 시력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청력으로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양의 눈은 다 시력이 약해. 양은 뭘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흔드는 딸랑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야. 양이 뭘 보고 쫓아가는 거야? 절대로 양은 듣고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을 한다 그랬지. 목자의 종소리를 하는 거야. 성도는 내가 눈으로 보기 좋아하는 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성도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음은 또 어디서 난다고? 그러면서 귀가 중요하다고 귀지도 잘 파고 그래서 잘 씻고 귀걸이 여장 기도기도 예쁜 것도 하고 좀 귀가 중요해 귀. 머리를 가려놓지 않고 좀 보여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눈으로 보고 쫓아가는 로선 내가 저기가 좋다라고 쫓아가고 그래서 필패를 해버렸고 아브라함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갔더니 그곳이 어디더라. 그곳이 가나안 복된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무조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삶이 뭐냐. 판을 바꿔버렸다. 판을 바꿔서 믿음의 세계로 좀 들어와라. 할렐루야. 그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지.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은요 이렇게 1.1에 틀림없이 내려갈수록 더 잘 될 것이고 천대 만대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내가 지시하는 중요해요. 내가 지시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가 없잖아 우리는. 거기 눈으로 뭐가 보여야지 확인이 되고 확신이 있어야 가는데 한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니까 아브라함도요 자기 때 복이 아니라 당대에 자기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눈으로 봤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 이삭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뭐냐 백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백배의 복을 받은 백배 복을 받아가 이삭을 뭐라고 성경이 뭐라냐 거부다 거부 여러분 거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십니까? 에? 그런 눈길 같아 금년도는 꼭 거부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부하면 돼봐요.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참 한국 기독교 잘못돼가지고 거부되는 걸 이렇게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얼굴들이 전부 보면 속으로는 원하지만 이 이삭이 이 거부가 되어졌는데 백배의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놀라운 게 백배를 받은 것만 놀라운데 흉년 때 받았더라. 흉년 때 백배의 복을 받았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금년은 이삭처럼 백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할 사람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부입사님 금년에는 이삭처럼 백배 복을 받아 거부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이고 옆으로 또 샜네. 이쪽으로 또. 동일하게 주시야 감사해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왜 부자가 못 되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가난해서 인색해서 믿음은 커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가난해. 부자가 되려는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고 부자가 될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평생 부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내 평생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문을 닫고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가난해져. 믿음이 가난해져. 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려. 복은 수동적이 아니야. 수동적.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뭔가 복을 주겠지.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내가 복을 만들고 살겠다. 내가 복을 내 자손에게 주고 살겠다. 아끼지라고 이제 완전히. 1만 시간의 법칙을 쓰는 말콤 글래드웰이 있어요. 거기 저서 아웃라이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 법칙이라는 그런 그 비결을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 참 말씀 참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을 이해, 경제 왜곡된 현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 자꾸 복을 받고 자꾸 복을 받아 하나님 복을 원하는 자는 정말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자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인생 믿음이 가난한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자꾸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법칙이에요. 복에 대한 생각이 적극적으로 돼요. 그래 작년처럼 안 살게 된다고. 작년처럼 그렇게 또 살 거야 또. 문목사부터 교회 우리 교회 작년처럼 안 살 거예요. 흑자로 바뀔 것이고 주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경이 펑펑 써버리고 막 구제비 막 써버리고 말이에요. 성도들의 사업마다 그냥 대박이 터져 이거 대박.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면 안 될 게 어디 있어. 믿음을 한번 못 살아봐. 믿음의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한 값진 부하들을 믿음의 그 영적인 축복의 땜이 그게 한번 우리 교회로 수로가 열려지면은 어마어마 하나님 저 기하급수적인 천문학적인 숫자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니. 그리고 여기서 결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뭘 주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 주고 싶은데 그냥 안 준다고 소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간절히 바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사람 누구냐? 오늘 이 말씀 내 간절히 사모해서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간절히 그 말씀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듣는 사람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그것이 주어지니 구하라 그래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 되자. 안 구하고 안 찾고 두드리지 않는데 뭐가 없어. 하나님 법 세우신 법칙이라니. 하나님 법칙을 스스로 안 허물어요. 야곱 봐요. 이미 되어 있잖아. 장자가 있고 차자인데 어떻게 장자권을 받아낼 수가 있어. 장자권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야. 장자권에 대한 소망. 죽어도 나 이거 받아야겠다. 가치를 막 갖는 거야. 여기에 가치 부여를 하고 받아야겠다는 거 어떻게 받아야겠다는 거야. 질서가 되어져 있는 이거 질서 어겼다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간절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질서 때문에 내가 이건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 에서의 열두 지파야? 야곱의 열두 지파야? 역사가 달라집니다. 잘 생각해. 이 믿음, 믿음이지. 그래서 기독교의 복된 소식은 유교, 불교, 경쟁 가지고 장자의 뭐 도덕경이나 여러분 무슨 뭐 요즘 많잖아요. 저는 뭐 장자도 좋고 공자도 좋고 맹자도 좋은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주자예요. 주자. 왜? 복음이라고 이름이 주자. 제일 좋아해 나는 그래서. 얼마나 복음적이 주자. 주일이 왜 주일이라 그랬어? 주는 날. 주님이 왜 주님이에요? 주는 분이. 주인이 아니야 이거. 주는 분.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따라해. 가라. 하라. 주라.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세 가지라. 자, 그래서 운명까지 바뀌어지는 절절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멘. 운 7기상 내 노력 30% 운이 70% 아까 조조 장비 자기 노력 기가 30 기가 더 좋았어 조조가 또 똑똑하고 지혜로워 전 죽었어 이제 화공법을 쓰려고 하는데 써놓겠어 운이 70% 운이 좋아 운이 뭐야?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복 받으세요. 오늘 본문 결론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거나